사랑을 알지 못해서 아직은 어린 건가 봐. 그저 널 바라만 보며 왜인지 가슴이 설렜지. 투명한 너의 눈빛이 이렇게 눈에서 내서 잠 못 이루고 널 생각하는 나의 숨을. If you 내게 온다면 난 세상을 가진 것처럼 소리쳐 난 저 하늘에 온통 난 너뿐이야. 두 눈을 감아 내 맘을 담아 널 불러본다. 너를 사랑해 간절히 원해. 듣고 있니? 까맣던 너의 예쁜 눈 언제나 날 숨쉬게 한 네가 곁에 있어준 거야. 좀처럼 다가설 수도 너에게 손을 잡기도 부끄러웠던 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을 가진 것처럼 소리쳐 난 저 하늘에 온통 난 너뿐이야. 두 눈을